철학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제 복잡다단한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일견 도외시하면서 제쳐두면서 칸트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칸트를 읽을 때 이 점에 유념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칸트 역시 이성의 힘과 동시에 그 한계를 인정하였다. 그의 최고의 철학적 작업은 이성과 판단에 관한 세계에 위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칸트가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과 그리고 그 칸트에 의해서 제시된 그것에 대한 해답들, 나름대로 대답들. 우선 거기 보면 그는 진정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추론되거나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해보자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만 추론되거나 또는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된다는 생각은 거부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개가 협동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본 사람들은 경험론자들이고 이성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한 것은 이제 이른바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렇지 않다. 두 가지를. 그래서 거기 나오니까 그 가장 잘 종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이제 칸트는 이성에 의한 판단과 경험에 의한 판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칸트의 첫 번째 문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칸트는 루터교의 경건파의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한 그는 아이작 뉴턴의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과학과 종교 또는 신앙의 조화라는 문제가 칸트에게서도 제기되었던 두 번째 문제. 오늘날에도 그렇게 문제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칸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근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죠. 이를테면 거기 나온 것처럼 볼테르는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종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면모예요. 반종교주의. 근데 칸트가 보기에 그거는 사람이 그 사람 꼴이 아니거든. 그렇게 살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까칠하게만 살 수 없어. 어쨌든 그렇다 해서 유치한 어떤 미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더라 말이죠. 사람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초월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주 특징적인 면모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생각들하고 결합시키고 또는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의 문제가 칸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364페이지에 보면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와 더불어 신의 영역과 인간 영혼의 불멸성은 과학과 타협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 인간 영혼의 불멸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자유로워요 이렇게 말한다 해서 얼마만큼 자유로운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법정에서도 정신병에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너의 자유의지로서 네가 행했다는 것을 갖다 사람들이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과학자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특정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 인간의 뇌 지도가 완전히 나왔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그것에 작용하는 뇌 메커니즘을 완전히 다 발견했어. 그러면 어떤 놈이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하면 딱 이놈이 A라고 하는 정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놈이 뇌가 움직여서 액션을 했어. 그러면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일부를 딱 뜯어내면 되지 않겠어요? 다시는 살인 못하는 놈으로. 그죠? 아니면 아예 딱 맞아. 부모들이,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공주님이 탄생하셨어요. 왕자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 거야. 살인 가능 부위 제거 수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르몬 딱 차단. 그죠? 그 다음에 뭐, 치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태가 될 수 있는 걸 딱 제거한다든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부에서 영향이 주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특정한 나이를 넘어가면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도 27살 먹으면 또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67살 먹은 미스터 리더. 사실 어쨌든 보면 내가 태워. 그죠? 오바마 나는 닮은 꼴 이런 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발가락? 그치? 발가락이 닮았다?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 막 그리고 막 청와대에서 파티하면서 폭탄주 먹고 막 애들 막 소맥을 먹었네. 아니 막 애들 막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자유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뭔가 제거 수술을 하러 가고 싶어. 뇌 특정 부위를 제거하면 좀 똑바른 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성립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학과 타협되지 않는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과학의 영역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고,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고 이건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영역은 어디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대상 세계에 대해서 어떤 뭘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로지 타고난 이성의 능력만으로 아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진 경험 데이터만 대응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면 아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과 자연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어느 영역에서 딱 선을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해명 안 되는 것, 해명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영혼 문제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든가 도덕적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칸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겠죠.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과학의 한계, 그 다음에 도덕의 한계, 믿음의 한계, 자유의지의 한계. 그렇죠? 영역. 한계란 말이 끝이 어디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계라는 말을. 아무리 그 인간 말뚱 같아 보이고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도 결국에는 아주 그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클린턴 같은 거. 아빠나 엄마가 다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정말 결손가진 출신이잖아요. 미국의 역사를 남긴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또 아무리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얘가 공부도 잘했어. 전두환이 같은 애들 보세요. 도대체 얘가 전두환이 같은 애들 보면 코를 뽑아야 다 수술했구나. 제가 연희동 살다 보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희동 산다 그러면 전두환네 사세요. 전두환네 동료 사신다고. 굉장히 멀어요. 전두환네 동료. 거긴 연희동의 그 본바닥이고 우리는 연희동 변두리인데 그런 애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정상적인 놈이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일 생각을 했을까? 번듯하게. 자,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의식,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 보면은 365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1781년에 처음 출판된 순수 이성비판에서 이게 논의가 되었어요. 1781년인데 칸트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요. 172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순수 이성파에 출간된 게 칸트 57살 때. 칸트가 교수가 된 게 상당히 나중에 늦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달리 칸트가 그전에는 뭐 사교계에 나가서 뭐 저기 놀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딱 교수가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무미건조한 인생으로 이 세팅을 바꾼 거예요. 흔히 말하는 칸트가 지나간 산책간에 시계 맞추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요게 이때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칸트도 뭐 산책 안 다니고 그냥 막 이게 노세 젊어서 노세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교수가 된다부터 바짝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막 열공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57세에 드디어 순수 이성파에 출간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칸트는 말년에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죽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요. 이게 다 사기가 아니었을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벽에 똥 바르다 죽었다, 이거. 말린 똥을 뜯어먹으며. 또, 그 상상을 하고 있군요. 상상이 돼요? 똥 마른 거 본 적 있어요? 벽에서 붙어 있는 거. 아,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제가. 네, 그래도 저는 걱정돼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알츠하이머 병에. 굉장히 영숙하셨는데요. 네. 노인들은 열이 많이 올라가는 병은 아니고, 뭐 옛날에 무슨 병이, 무슨 네. 약, 알약이 왜 그 하나, 판매금지 된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를 드시고 한 달 만에 치매가 오시는 거예요. 연세가 80세. 근데 아버지가 그 시대에 통과 전공하셔서 계리사이셨거든요. 네. 미국에서 내려오시고. 또 78세 컴퓨터 그래픽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치매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그렇죠. 고스톱을 안 쳐도 네. 가능한 분이었는데, 치매 예방이 가능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을 믿었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셨겠네요. 근데 치매 환자가 하루 종일 치매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칸트가 1781년에 57세 순수 이성파를 출간했는데 1804년에 죽었거든요. 불과 한 칸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저작을 남긴 게 15년 정도 그 정도거든요. 정말 이런 경우로 보면은 뭔가 좀 아주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 뿜어내게 하는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그래서 칸트 일생을 딱 보고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57세면 10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렸다고, 57세 저도, 순수 감성 비판,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혼자 쓰고 막, 킥킥거리고, 순수 인성판에 번거는 역작, 뭐 이렇게 혼자 쓰고, 킥킥거리고 있다가, 아무도 안 알아줘, 뭐 이렇게. 혼자 막, 역시, 천재는 안 알아주나 봐, 뭐 이러면서 혼자 킥킥거리다가, 벽에 똥 바르고 막. 보겠습니다. 순수 이성판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 그 대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 데이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구성하는 이성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딱 이게 전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지금 인식이론이 오늘날 그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의 보면 다 그릇된 얘기로 나와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칸트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 출발점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로지 겪어봐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기서 그냥 전적으로 이렇게 이성으로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두 개가 합해져서 뭔가를 구성해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물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물이 진짜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물에서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요 지금 아, 지난주에 제가 오렌지색 셔츠 입었는데 오늘 빨간데 이 셔츠 이 셔츠 색깔 보이세요? 손 씨 색깔 보여요? 어, 예, 아, 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다홍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분 안 계세요? 그죠? 지금 이게 근데 진짜로 다홍색인지 알 수 없어요. 그쵸? 어쨌든,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기가 우리 머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객관 세계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주관이에요. 근데, 사물이, 어떤 사물의 데이터가 이렇게 딱 오면은, 요 데이터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어떤 특정 요소들이 우리에게 날라오겠죠. 그쵸? 날라오면, 여기 주어지면, 요 부분에,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요 부분은, 우리 직관의 영역이 직관. 한테 따르면.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방에 딱 때려잡는다. 이런 의미의 직관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되죠. 요 단어가 이제 혼동돼. 직관 그러면 한 방에 뭘 막 꿰뚫어 아는 거 이걸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 통찰력. 근데 여기서 그냥 독일 관념론 철학에서 칸트, 헤겔 다 마찬가지로 독일 관념론 철학에서 직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능력도 못 되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예요. 수용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 직관, 수동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가 이제 다홍색 셔츠인데 이 셔츠가 딱 이렇게 되면 뭐 다홍색 이런 게 들어온 아니 다홍색도 아니 그냥 어떤 색 X라는 거 하는 X라고 하는 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여기 섬유겠지 뭐 이렇게 섬유도 아닌 것 같은 X, Y, Z라고 하는 이 데이터들이 드드드드드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날아가면 이렇게 일단 받아들였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요걸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에 이 직관의 영역 안에 요 데이터들이 막 궁시렁 뭐 이제 그 뭐죠? 그 쌀벌레처럼 이렇게 궁시렁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여있으면 칸트가 보기에 이 우리의 주관에게는 여기에 12개의 말하자면 걸름망이 있는 거예요. 필터가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범주라고 카트를 말했어요. 범주 카테고리라고. 12개의 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 12개 중에 색을 구별하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서 얘네들을 갖다가 착착착착 분류를 하겠죠. 머릿속에서. 그쵸?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이터가 무작위로 주어지고, 그 주어진 데이터를, 얘네들은 뭐 여기 범주는 능력이잖아요. 아, 저기, 능동적이잖아요. 그죠? 능동적이. 요 범주가 있는데, 요 범주를, 야, 외부에서 데이터가 쓴다!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 방안이 우리의 주관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문으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범주야. 여러분들이 다 범주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자, 데이터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팍! 이렇게 분류 잡으면 인형 눈깔 붙이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럼 능동적 붙여서, 이거 뭐네? 하고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론자들은 외부에서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범주가 없고 그냥, 이게, 로커 같은 건 백지잖아요. 백지 지지직 쓰면 그게 인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합리론자들은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든 말든, 이게 다 나가서 알아서 챙겨서 딱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온 데 있다가 직관의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범주가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필터링하고 분류해서 인식이다. 이게 요거는 다홍색 셔츠라고 하는 것이 다홍색이라는 것하고 섬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 들어있잖아요. 일단 근데 무차별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던 범주들이 가서 이거를 딱 분류해서 하나의 인식을 만들어내죠. 그걸 칸트는 인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칸트 인식이론을 구성설적 인식이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험 데이터하고 그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인식의 주관이 나가서 두 개가 협동을 해서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면 이렇게 구성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얘가 이 녀석하고 이 인식의 구성이 이 만들어졌어요. 얘하고 얘하고를 대조해보면 틀림없는 자 이거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왜? 사물 그 핵심 뼈대 사물 안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사물 자체 그러니까 사물 안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칸트가. 여기에서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사물 자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로 사물 그럼 딩 영어로 딩이죠. 딩 안지히라고 하는 것은 안지히는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말이에요. 인 영어로만 인 셀프. 그러면 칸트는요. 예. 그 12개의 범주가 예.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 그 범주라는 거는 예.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고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사실은. 예. 있는 범주가. 예. 그게 그렇죠. 어떻게 타고나? 그걸 타고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개의 범주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없었고 경험하면서 그 범주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칸트에게 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면 칸트가 작살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게 12개의 범주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타고난다 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에게 있어서 12개의 범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 칸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15개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2개가 증명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칸트 인식 이론에서 12개의 범주가 있다든가 직관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의 자연과학적인 논의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 시대의 시민들이 그걸 제기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교양이 없어. 칸트 이론에. 아, 12개의 범주. 예, 그건, 예 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철학자들 사이에서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문제를 걸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 이를테면 헤겔 같은 사람이 칸트가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물 자체라는 말까지 이미 사물 자체라는 말을 썼으면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12개의 범주 아니다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범주를 만들고 범주를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또 범주를 달리 만들기도 하고 한다 결국 선천적으로 타고난 범주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인식의 과정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볼수록 범주가 달라지고 그 범주에 따라 새롭게 그걸 가지고 다시 봐서 아니냐고 범주를 고칠 수도 있다. 즉 타고난 범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상 이것도 형성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논박이 있죠. 그 논박이 이제 해결 정신현상.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해결 정신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항상 후대의 철학자를 전공하면 손해야. 앞에 나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해결 철학 가지고 뭐 좀 써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선생님 컨택트 이렇게 그럼 비밀이 JR 하는 거지 막 거기서 그러니까 해결이 칸트한테 뭐라고 그랬냐 칸트는 뭘 알려면 아 저기 12개의 범주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돼 그럼 자 준비 12개의 범주 준비됐나 막 이렇게 이제 12개의 범주 준비됐 아 11개밖에 준비 안 됐어 빨리 안 해 이 새끼들 11개밖에 안 된다 막 12개의 범주 준비해야 되고 막 눈깔 확 가고 막 대상생 들어오기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칸트가 뭘 알려면 12개씩이나 짊어지고 다닌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뭐라 그러냐 그냥 수영을 배우기 전에 물가에서 백날 이게 물가에서 이지랄 백날 해봐야 되고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될 걸 왜 물가에서 지랄 연병을 하느냐 이렇게 이랬어요 지랄 연병을 안 했는데 그 말을 안 썼는데 어쨌든 왜 물가에서 이지랄을 하느냐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적으로 겪어가면서 수시로 자기가 이거네 하고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죠 12개 범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바로 논박이 나와요. 시민들은 안 했고요. 시민들은 이렇게 폰 딸라고 바빠가지고 폰을 노리기 바빠가지고 안 했고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 인식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정태적이죠. 고정적이죠. 그에 비하면 헤겔은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겪어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걸 변증법이죠.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아 이거네 했는데 어 아닌 것도 있네. 알고 보니까 이거네.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칸트의 인식이론과 헤겔의 변증법적 인식이론을 갖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게 재밌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칸트는 지금 이 시기에는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는 범주들이 서로 결합해서 인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온 것도 앞선 학자들의 그 일면성에 비하면 굉장한 성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칸트 인식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관적 지성의 그 협동한 산물이다. 그래서 365페이지 내 밑에 줄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그리고 감각의 기초를 두지만 뭐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경험의 기본 범주들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구성하는 선험적 원리로서 경험에 작용한다. 그 경험을 구성하는 선험적 원리 그게 이제 범주죠. 그죠? 경험에 가가지고 경험에 딱 들어오면 데이터 들어오면 범주들이 야 범주 출동! 이렇게 부엌 가갖고 경험을 필터링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거기까지만 칸트 인식이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65 8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칸트 인식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자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칸트의 자아 개념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368페이지 368페이지 거기 3분의 2 지점 중 2분의 1 지점 바로 밑에요. 거기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보다도 하나의 활동이거나 혹은 일련의 엄청나게 많은 활동으로서 받아들인 감각에 대하여 범주들을 부과하여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자는 하나의 삶을 영혼 또는 정신이 아니라 초월적 자아이다. 그리고 비록 자아 자체는 결코 경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아의 활동은 모든 종류의 경험 속에 내재하면 인지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맨 밑에 줄에 경험적 자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위로 올라가면 초월적이고 경험적인 자아 외에 우리가 대충 자아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인식을 할 때 자아라는 자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칸트의 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아, 이제 그냥 칸트의 말을 따라서 범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자, 범주 출동. 범주가 출동해. 근데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네. 범주가 출동하네. 할 때 들어온 것을 알고 범주가 출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뭐가 있죠. 그렇죠. 그거. 칸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초월조차. 초자아가 초자아는 프로이트 용어고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이게 아주 아주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데카르트처럼 내가 생각해 그 내 몸이 내 몸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난 존재하는 거야. 내 몸뚱아리 뭐 이렇게 하는데 칸트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자기가 본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즉 자기 내면의 분리가 일어난다. 정신 이때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로 가면 손이 없다고 맨날 걱정하는 놈들 있잖아요. 막 걱정되니까 손 붙잡고 다닐 수 있을 길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가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는데 이러고 걸어가는지 모르는, 또는 자기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손을 움직일 때 이렇게 이쪽 손을 움직여서 왼쪽 손을 여기다 넣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짓을 하면서 제 육체의 어떤 위치들을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아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something X가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초월적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나 주변 세계를 갖다 육체를 통해서 주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애들은 이게 없잖아요. 애들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을 보면 거울 보면서 막 같이 안 놀아준다고 막 지 얼굴 보면서 제가 안 놀아준다고 막 이렇게 그 욕심꾸러기 강아지 알아요? 이소부와에 보면 알아요. 강아지가 고개를 물고 예. 냇가를 건너가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딱 보니까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저 강아지가 저희가 고기를 물고 있어. 그러니까 저 고기도 뺏어먹으려고 왕 짖다가 고기가 똥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강아지들은 자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은 자아 개념이 없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말을 안고 유언이가 자꾸 남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유언이잖아요. 유언아 이쁘다. 아니야 이쁘진 않지. 어쨌든 이렇게 금방 이 얘기하면서 제가 금방 나 자아 개념 있으니까 이쁘진 않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렇게 유언아 그러면 지가 유언인데 그게 자기 힘을 모르고 유언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짐승들에게 실험을 해봐도 그래요. 이렇게 요만한 거울을 놓고 이런 거울을 놓고 여기다 이제 고기 덩어리를 놓고 이게 강아지를 여기다 딱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이 고기 덩어리에 여기 강아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고기를 물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게 거울에 비친 자기를 자기 힘으로 아는 거였잖아요. 이게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유기체를 통해서 어떤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칸트에게 있어서는 지금 초월적 자아가 있고, 근데 그 초월적 자아보다도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 건 뭐를 경험하는 자아, 뭐 생각하는 자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포괄하는 자아가 있지 않겠어요? 칸트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초월론적 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월론. 칸트는 그 뇌의 구조가 밝히지 않은 시대에 살았는데 예. 생각해보면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초자 부분에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칸트가 너무 건방져지니까 여기다 이제 약간 또 아스바리를 딱 걸면 이 새끼가 고작 초월적 자와 경험적 자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 뇌 구조와 뇌과학의 성과에 따르면 예.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이를테면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에 붙어 있는 자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 또는 관점을 택하는, 그렇죠? 자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의 그 체험적, 이런 의미에서 자기 성찰적 또는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는 자각적 그런 자아를 칸트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탁월한 칸트의 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칸트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인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세계와 대상 세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이성의 범주들이 이 주관인 범주들이 구성해서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칸트는 초월적 자아가 지켜보고 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칸트 순수 이성입판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요체.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은 칸트의 도덕철학과 세 번째 입판 이렇게 나와있는데, 칸트의 도덕철학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마땅한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든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든가, 죽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칸트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도덕적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칸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든가, 공동체의 규범이기 때문이라든가, 그 기준이 외부에 있었어요. 칸트는 너 가만히 너 자신을 생각해.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 그럴 때 너 자유의지라고 한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곧바로 튀어나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칸트의 도덕 이론에 사실 안 그러니까 순수하게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야.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마땅히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이 도출되진 않아요. 이것도 후대에 반드시 비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이고, 그렇다면 뭐 세상에 모든 놈들이 착한 놈이게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칸트가 그 얘기를 했던 의의는 뭐냐?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올바른 행위는 외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내려오는 내면의 철저한 명령이 도덕 의무를 근거짓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실천 이성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 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순환론이에요.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는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 돼. 그럼 내가 네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거 보면 알아.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대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370페이지 한번 보면요. 이거 되게 칸트 철학의 한계 부분이 딱 해당하는 건데, 370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 각자는 자연계의 일부로서, 즉 경험적 자아로서 인과적 영향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왼쪽 밤을 때렸어요. 성질 나잖아요. 근데 참으로 도덕적인 자는 오른쪽 밤을 딱 댄다. 우리는 누가 내 왼쪽 밤을 때리면 저자의 양쪽 밤을 찢어버리고야 말겠는데, 근데 칸트는 오른쪽 밤을 대라. 그것이 너의 도덕적 의무야. 착한 놈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칸트는 경향이라 불렀는데, 즉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경향 이런 것과 다 무관하게 순수하게 내면에 있는 하나의 자유의지의 힘,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행위는 행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근데 칸트 도덕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71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인과적 명령에 따를 때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칸트 도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선호도나 말하자면 호감을 느끼거나 혐오를 느끼거나 이것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내면의 자유의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게 도덕적 의무죠. 칸트에서는. 근데 이게 바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게 핵심적인 도덕이론의 핵심인데, 동시에 이게 칸트 이론의, 칸트 도덕 이론의 결정적인 한계. 오늘날 칸트, 그러면 칸트 도덕 이론의 핵심 주장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나요. 뭐냐? 칸트 도덕 철학의 도덕 이론의 핵심 주장은, 의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내려준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명령했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지키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니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서. 그러니까 철학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적 계율,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적인 계율을 내면의 이성이,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절대적 법칙으로 전환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칸트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인간은 육체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거하고 우리의 순수한 사유가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칸트는 그걸 몰랐다. 근데 그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깔끔 떠넘어요. 깔끔이야. 그래, 칸트 깔끔형이야. 새마로 닦아라 이놈아. 우리는 대충 어지러워놓고 살란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본성하고 도덕 의무를 만들어내는 그거하고 우리의 신체가 부여해주는 우리가 신체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신체의 어떤 경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고 한 깔끔하게 분리되어야만 이 이론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설사 분리된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하는 것은 육체죠. 연결고리가 찾아지질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의 순수한 내면의 의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엽기적인 범죄도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범죄. 그죠? 내 내면의 순수한 의지가 유태인을 학살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입니다. 가능한 거야. 그죠?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칸트처럼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 이론 이성 비판, 그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실천 이성 비판. 순수하다는 건 뭐냐? 그래서 순수라는 것. 어떤 육체적인 것들도 배제된, 감정적인 것도 배제된 그거예요. 정신에서만 성립되는. 근데 그게 티끌 하나 없이 정신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사실은 실천되려면 육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야 돼. 캐리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것이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순수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나치 독일의 그런 유대인 학살 얘기도 나치의 모든 구성원들은 칸트한테 저는요 내면의 그 도덕 명령이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즉 기준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칸트의 이제 그 도덕 형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순수한 내면의 것에 우리가 챙기면 챙길수록 우리는 더 자유의지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그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칸트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애들에게 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때 애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시키면 돼요. 그죠? 내면의 도덕. 근데 사실 그렇게 갖고는 도덕심이라고 하는 게 길러지지 않죠. 즉 이제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또는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적인 정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걸 잘 살펴보니까 칸트는 완전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우선 우리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할 때는 그것이 되게 이타적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이 일단 초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일단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자기 만족이 생긴대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된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들 책이 딱 출간돼서 딱 나오면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번 책을 써야겠다 하는 열망이 확 생겨나면 그 책이 언제 나오나 궁금할 때 그때 아무것도 못해요. 버추가 안 됩니다. 아, 곧, 아, 이러고 있어요. 예? 네? 그러세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밤에 막 계속 도만 닦아요. 밤새도록.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만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칸트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 사실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단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칸트는 분명히 우리 내면의 어떤 그룹 어떤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한 것은 사실 칸트에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게 순수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자기 혼자 자유의지에 의해서 통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행동은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처음 태어나는 인간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사실은 아주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미발전된 상태로 또는 아직 미성숙된 상태로 어떤 그런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 관장하는 뭔가를 갖고 태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자극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다라고 아는 것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건데 이걸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건 별개거든요. 즉 도덕적인 판단 또는 통찰과 도덕적 판단이나 통찰과 도덕적인 감정은 별개예요. 일단 실험을 해보면 자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실험들이 실제로 행해지는 실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있어요. 근데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철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철도가 있어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섯 명이 있고 여기 한 명 있어요. 네? 여기 다섯 명 있고 여기 한 명. 그러면 여기 다섯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는데 기차가 빡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기차 이렇게 철도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전환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 다섯 명이 깔려 죽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명이 희생되더라도 이걸 바꿔서 기차가 이리 가게 한대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는,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굴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철도 이 밑으로 가요. 여기 이제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아니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여기 있어. 다섯 명이. 그래서 이걸 올리지 않고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사유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철도가 멈춰서 다섯 명이 살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어떤 이런 상황 실험들을 해요.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근데 차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기서 철도 전환기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다섯 명도 죽고 한 명도 죽는 상황 있잖아요. 한 명을 죽여서 다섯 명을 살리는 상황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해요. 손이 떨려서. 근데 냉정하게 판단만 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 있죠. 척커덕 이해가 되시죠? 즉 도덕적인 감정하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 있죠? 감정과 판단은 별개의 문제고 판단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실어 나르는 감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말하자면 칸트 철학에서 아직 고려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도덕적인 감정을 결여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도덕적인 감정에 실어서 도덕적인 행동 원기는 이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협동을 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판단과 감정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해야만이 이것이 도덕적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 아닌데 칸트에 의해서 헤겔이 너 도덕적인 판단만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너의 도덕성은 깔끔하고 좋긴 한데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성과 인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비교해서 헤겔이 설명하면서 칸트의 도덕 이론을 비판하는 거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나치 독일 시대에 독일은 아주 유력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자라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증오를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갖다가 그 의지의 승리 이런 다큐멘터리들 보면 아주 히틀러에 대한 열광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은 일단 동물들에 비해서 타고나요. 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신경화학적인 보상이 뒤따라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계산 이런 것도 다 개입되는 거죠. 윤리적인 행위는. 그러니까 오로지 내면의 순수한 의지가 솟아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존중하는 자들이 타인을 존중한다. 그게 실험 결과로 나와요. 즉, 자기를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만 타인을 존중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틈 속에서는 사람들이 도덕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쟁을 강화하면 결국에는 엽기적인 살인마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똑바로 살아라 이 자식들아 기업 좀 받아볼래 이게 도덕교육이 아니라 도덕교육이라는 건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신경화학적인 보상을 자꾸 해가지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만들어내는 그거죠. 그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보호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대세계는 자연을 갖다가 배제해야 되고 저 데카르트에서 본 것처럼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자연 속에서 하나의 저 개체 철새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조개를 보호하고 습지를 보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꿈틀거리면서 볼 때 그때 사람들이 저절로 신경화학적인 보상이 생긴다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왜 날마다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보호운동 같은 게 있죠. 그런 교육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도덕감정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덕철학에 관한하는 칸트보다는 아담 스미스가 훨씬 믿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누구에게나 다 동정심이 있다. 그쵸? 그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칸트의 실천이성비법보다는 훨씬 더 도덕 철학에 관한하는 탁월한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엔 안 읽어요. 실천 있습니다. 뭐하러 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칸트 다른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에 관련 해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칸트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